백두석에 적된 주체혁명 위협을 빛나게 계승완성에 나가시는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를 후모해서 수많은 시가 작품들이 창작됐습니다.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의 한없이 숭고한 위인적 풍모를 노래한 시 인민이여 우리에겐 김정은 대장이 계신다, 우리의 김정은 원수를 비롯한 작품들과 혁명성가 김정은 장군 찬가, 노래 운명도 미래도 맡긴 분, 인민이 사랑하는 우리 용도자 등 수많은 시가 작품이 새로운 주체 백년대의 진군길에 창작되어 우리 군대와 인민의 가슴마다에 대로리어 소령복 장군복을 누리는 끝없는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도해주고 있습니다.